만약 내 어깨를 다시 감싸줬다면 이렇게까지 널 미워하진 않았을 것 같아. 이렇게까지 외로워하진 않았을 것 같아. Baby I'm so lonely. 나는 너무 외로웠었던 거야. 내게 할 수 없던 시간들이 내게 참 멋진 것들이야.